어려워서 답은 없어. 왠지 힌트는 있지만 또 룰은 없어. 알쏭 달쏭 모를 때 사랑해. 오늘도 네 생각만 나면 나는 미치겠어. 너 없는 사랑 사랑 같지가 않아. 돈을 벌어도 돈 같지가 않아. I'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. You ain't gotta be a friend, baby, not anymore. One night, one show, one night, you and I simply love. 평생을 걸고 지구에 나갈 테마. 그대가 중심 바로 내 인생의 드라마. One night, one show, one night, you and I simply love. 사랑이라는 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. 그러나 느껴볼수록 너무나 심플한 love. 시간의 거꾸로 돌려 지구를 수박이 돌다 만난 적절한 타이밍. 하늘이 허락해준 영원한 soulmate. 어쩔 수 없어 이제 stay right by me. 그대는 내 영혼에 사랑을 준 내 심장의 중심 마치 시계에 춤. 내 미래를 모두 다 짊어진 그대가 추워 영원한 메모리 chip. One night, one show, one night, you and I simply love. 평생을 걸고 지구에 나갈 테마. 그대가 중심 바로 내 인생의 드라마. 사람의 마법이 힘이 지지 않도록 그놈의 물과 백두산이 영원히 닿도록 슬픈한 사랑에 또 내 열정을 바쳐. Whenever you and me, you know that I got you.